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짙은 어둠에서 서성거렸나. 내 마음을 닫아둔 채로 헤매이다 흘러간 시간. 잊고 싶던 모든 일들은 때론 잊은 듯이 생각됐지만 고개 저어도 떠오르는 건 나를 보던 젖은 그 얼굴.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 눈부신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다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다